우리나라 대표단이 6월 28일 대량 살육무기 전파 방지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개 토론회에서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오늘 조선반도에 갈수록 험악한 전쟁 국면이 조성되고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떠돌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이 가해오고 있는 전대미문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압박 책동을 짚으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들을 영원히 독점해보겠다고 핵무기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 증강에 몰두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이나 탄도라는 말이 붙은 그 어떤 시험도 발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후한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대표단은 지적했습니다. 대표단은 계속해서 우리 공화국은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의 핵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